사랑아 이 가슴에 이별을 던지지 마라. 너만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변할 수 없어. 쇠디슨 술잔에다 눈물을 다 마시고 아무리 취해봐도 당신은 내 사랑. 만나자 다시 만나자. 돌아 인생역에서 사랑아 이 가슴 눈물을 던지지 마라. 너만을 갖고 싶은 이 마음은 변할 수 없어. 차디찬 술잔에다 이별을 다 마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내 여자. 만나자 다시 만나자. 돌아 인생